보면 나의 손 잡을 듯 이만큼 다가서는 별 저 별을 갖고 싶어라 저 별을 갖고 싶어라 나는 왜 별이 좋을까 나는 왜 별이 좋을까 나는 저기 멀리 멀리서 밤을 지켜 빛내지만 그런 내가 없으면 나는 눈물뿐이니 알 수가 없구나 알 수가 없구나 나의 별이여 어둠만 깊어가는데 어둠만 깊어가는데 너는 왜 저기 있을까 너는 왜 말이 없을까 나는 이 밤의 끝에서 너의 이름 부르지만 그런 나의 애타는 목소리를 듣는지 알 수가 없구나 알 수가 없구나